떠나가라고 하지 않았어. 나 혼자는 살 수 없는데 더 이상 난 흘리지 않아 눈물을. 상처받은 난 달래지 않아 다시는. 외로워진 나의 모습을 던져버릴래. 지난 추억 입맞추며 그냥 가세요. 오 나의 사람아 사랑을 등지고 정말 죽어가나. 오 그대 내 사랑 부를 땐 언제고 모른 채 돌아서나. 싶지만 마지막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는 나 또 다른 사랑을 찾아서 떠나는 그대가 미워도 마지막으로 안기고 싶어라. 가지마 가지마 붙잡고 싶지만